사고는 있나요? 내가 사주고 있나요? 매일을 고 또 매일 묻고 아픔만 남은 내 마음은 어떡하죠? 한 번쯤에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오늘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노아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가 말한 것이 아니요 성령이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며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설교를 전한 자와 듣는 자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찰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할 때, 이만희도 안상옥도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GMS의 그 정명석도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가르가 빠진 것인데, 바로 가르는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증언을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하여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 하신다. 다만 나는 종이다. 나는 스피커에 불과하다. 왜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무릎 꿇으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전달해 주는 천사에 불과하다.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며 주관하시며 주체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배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매한 구절과 단어를 뽑아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앞뒤 문맥은 그 상관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바로 그 예수의 대언자로 하나님으로 그 위치로 올라갑니다.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그 요한이 말씀의 그 놀라운 그 경외함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천사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씀이 그 중심인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 쏙 빼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채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와 구절을 이용하여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이 말씀을 피조물인 바로 자신을, 이만인을, 그 정명석을,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그 장길자를, 안상옥을 경배하라고 그 변지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피조물을 경배받을 대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창조물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끔 그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신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닮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이만희에게, 장길자에게, 그 GMS의 그 정명성에게 경배한다면 계시록에 말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여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바울처럼 기쁨으로 스스로 종된 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거기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매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마땅히 알고 믿어야 할 그 최소한의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압축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 초대교회 때의 2, 3세기에 그 흩어져 있던 그 신앙 고백들이 그 4, 5세기를 거쳐서 형태를 갖추어진 그런 교리적 선언입니다. 성경에 그 사도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사도가 쓴 신경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의 가르침의 그 내용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의 그 핵심적인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할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끔 보면 교리니 또 신학이니 그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그 로마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교리 또 내용을 먼저 말한 후에 또 그러므로 너가 이런 말씀과 이런 내용들, 그 복음들, 이런 것을 알고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레시안 메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주장은 철저하게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기독교와 자유의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신조들이 동일하게 참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경험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것은 50년 전에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적으로 간주되던 불가지론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그 적이 진영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우군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기독교의 신조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르다. 기독교의 개념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개념에 따르면 신조는 단순한 기독교 경험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경험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기술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주장이 이따금 제기되는데 겉으로는 경건하게 들린다. 그러나 그 주장은 철저하게 거짓이며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거짓을 탐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의 영역에 속한 것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며 그 초기 기독교 운동은 현대적 의미의 삶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곧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교리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는 단순한 감정이나 활동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에 근거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교리에 근거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럼 말씀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그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그런 기본적인 진리가 정리돼서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그 삶의 그 기초가 돼서 그것이 순종으로 그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시안 메이츠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주장은 철저하게 거짓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카페 그 양누리 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신앙 상담에 자세히 올렸으니 거기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교리와 삶을 그 나누지 마십시오. 그 요즘 그 영역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과학적 영역이야. 신앙적 영역이 아니야. 너 왜 과학의 그 신앙으로 그 침범하니? 이것은 정치적 영역이야.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야. 이 부분에 그렇게 자꾸 나눠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 그 책에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이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기초로 한 그 교리, 이 교리에 근거한 삶이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교리, 우리가 마땅히 알고 믿어야 할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말하고, 그러므로 행하라. 그러므로 이 교리에 근거한 참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리 중에 그 중요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에 대해 지금 논하고자 합니다. 오늘 왜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 이단을 깨기 위한 그 설교를 오늘의 그 이단 깨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왜 이런 교리 설교를 하시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교리와 그 정통 신학 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며 정립되신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이단의 그 공격들이 있었을 때 이것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통 신학과 교리가 발전하여 정립이 됐습니다. 미혹의 영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공격에 대항하여 정통 신학과 교리가 정립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 정립된 것을 보면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이단 대응에 대한 그런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을 대응할 때 신앙 고백적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더 진리를 강화시키고 더 강화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며 100% 하나님이시다. 그간 다윗의 혈통으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선포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으로 이것을 대응했던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바로 진리를 부각시키고 그 진리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신앙 고백적으로 더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예화 중에 그 위조 집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집회를 더욱 바로 알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적 대응, 곧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더욱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그 확실히 믿어야 할 바를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단들을 대응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배우는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정북, 장수군, 계남면, 명덕리에서 태어난 아내를 둘 이상이나 둔 그 안상옥을 제 이름 예수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1966년에 그 결혼하여 자녀 둘이나 낳은 그래서 그 안상옥 증인회에 빠져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사도신경에 이것을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그런 처녀에게서 잉태한 것을 중요하게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이고 또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며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그러며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시니라라고 말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정통은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고 그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런 그런 그 사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서 육체로 오신 예수, 또 왕으로 오신 예수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죄된 아담의 원죄가 전이되지 않았고 그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됨으로 동정녀라는 것은 처녀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됨으로 죄된 그 아담, 첫 아담의 원죄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겨서 그 진 그 흐르는 그 원죄가 전이되지 않았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죄 없으신 그 첫 아담의 원죄가 전이되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중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속량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곧 그 원죄, 첫 아담의 그 원죄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인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냉면 먹다가 안상옥도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류는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죄인을 위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또 그것이 또한 끝이 아닙니다. 죄의 싹인 그 사망을 깨뜨려 보시고 죄인은 사망에서 묻혀버리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령으로 나신 첫 아담 그 원죄에서 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결로 나신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100% 육체로 오신 인간이시며 부활하사 100%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그 처녀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바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만남입니다. 봐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그 첫 아담의 그 원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성결로 나신 성령으로 나신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바로 공의와 사랑의 만남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같이 부활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 장길자, 안상호, 이만희, 정명석 결코 그런 자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단언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경배합시다. 하나님께만 경배합시다. 이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장길자를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그 사용하여 또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한번 그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그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뜻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른 번역서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공동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우리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자유인이다. 또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을 바로 자유인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뭔지를 안다면 그것이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 새 번역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또 그 어머니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비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더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문에 가까웠던 그런 영어의 그 성경 해석 중에 하나가 NASV입니다. 거기서도 but the 그 예루살렘 above is free.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을 더 보관해 주는 내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찍고 she is our moth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그 자유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의 그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그 자유인과 그 어머니라는 그 비유를 왜 썼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리고 또 그 갈라디아서가 왜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그 내용만을 알면 전체적으로 왜 이 구절을 썼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기서 이것은 비유니라는 부분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파라볼레로서 나란히 비교하다 그런 것을 그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라볼레로서 나란히 비교하다. 이 말씀에 그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리고 또 26절이 나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그 다음에 약속을 받지 못한 그 약속을 받지 못한 하갈과 연결시킨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신령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그 앞뒤 문맥상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문맥상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그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그 한 단어, 한 문맥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영어를 해석할 때, 독해 나갈 때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알면 아, 이 단어가 어떤 뜻이겠구나. 아,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본문의 그 전체를 보면 바로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바로 그 읽는 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전체적인 그 본문의 내용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그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사라와 연결됩니다. 즉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으로 받은 기적의 자녀인 이삭의 어머니로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리키면서 또 이 언약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며 또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하갈과 또 연결시킵니다. 그 유대인의 사상 중에는 그 천상의 예루살렘이 있으며 또 지상의 예루살렘은 단순히 그 천상의 예루살렘의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런 그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율법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구원의 원천임을 보여주려고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은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사실법이 아니라 비유법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머니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으로 묘사하면서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도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그 말씀을 그 기록하고 있는데 즉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뜻하는 그 율법적 어머니를 지칭하는 비유적 표현이지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령한 약속의 사람인 사라와 이삭을 뜻하는 그 풍성한 은혜적 어머니를 지칭하는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갈라디아에서 너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로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 말씀을 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율법이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그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 거기서 자손은 그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 단수로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많은 별들과 그 바람, 그 바다의 모래,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많은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고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 신약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그 언약은 사라와 그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서 그 나왔고, 그 이삭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이것은 다시 교회,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 번역은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만 알면 우리가 그 왜 어머니로 그것을 비유했고 또 그 자유인이었던 그 사라 그 자유인으로 비유했는지를 우리가 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그 어머니는 믿음의 후손들, 참된 교회와 연결이 되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시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종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지상의 예루살렘 혹은 유대교를 나타낸다면 자유 있는 여자로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혹은 기독교 교회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장기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그런 구절의 성경이 아닙니다. 또 그 계시록 21장 9절에 그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17절의 신부 등도 그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중회 측에서는 특정 인물과 동일하게 연결시켜서 그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 용어들은 역시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직 예수만을 아는 것, 이것이 그 영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원죄가 없으신 성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그 속량할 수 없듯 오직 100% 인간이시며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988년 그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알아보니까 그 종말론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를 주장을 했는데,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더 부흥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말이 그 1988년에 되는데 그 전에 그 건축을 했었는데 그 후에 건축이 끝나는 그런 계약을 썼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종교 사기 아닙니까? 옛날에 그 다미 선교회에서 그 종말론을 주장했었는데 그가 그 감옥에 간 이유가 사기죄로 감옥에 간 이유가 채권을 샀는데 그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채권을 받는 날이 채권의 그 모든 그런 계약하는 날이 10월 28일을 지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서류가 발견이 되었고 그것이 아,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다. 그래서 그 사기죄로 감옥에 간 일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장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약 500억 정도가 그 500억 정도가 지금 그 매달 그 장길자 그 본부에 그 돈이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안상옥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면 그 예언했던 두 번의 그 종말이 어떻게 거짓이 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 그것도 또그 건축 그 계약을 보면 사기인 것이 또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500억이니 몇 억이니 그런 많은 돈을 섬기는 그 만몬을 섬기는 그런 종교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오늘 그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분명히 그 어머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분명하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 풍성한 교회로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라면 1.2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그 열심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밝힌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섬길 것이 아니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주체는, 예언의 주관자는, 또 예언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 바로 그 예수의 영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오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설교드리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 신앙의 삶을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했으니 예수 나를 세상에서 건졌으니 일어나 주를 위해 전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and praise the Lord 주가 너와 싸우시니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and praise the Lord 주가 이미 이겼으니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했으니 예수 나를 세상에서 건졌으니 일어나 주를 위해 전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함이하며 하나님의 정신과 주를 취함으로 악한 자의 벌써 너무 배고파 그들의 사실이 될지라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니 이제 함께한 우리 형제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리라